G.R.Boy. 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도 전에 매주에 평일 한 번은 아빠의 손에 잡혀서 동네 목탕에 갔었어. 아빠의 대수건은 정말 아팠어. 근데 그것보다도 무서웠던 건 바로 다름 아닌 상어였을 때 나는 냉탕에 상어가 살 거라고 믿었다고. 고추가 물릴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네. 근데 내 또래 꼬마 애들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. 해석해 걔네는 잘만 놀았고 게다가 몇몇은 물안경까지 차고 와서 play to chill 했지만 난 어딘가 숨어있을 상어에 can't to see. 난 그저 온 땅에 있었지. 뜨거운 10분이 지나고서 남은 때가 불고 날 부르는 아빠의 손. 목욕탕 내 얼굴은 침을 가면 싫은 상어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게 내가 속으론 부러웠던 것 같아. 참 순수했었네. 난 나도 놀고 싶었지. 냉탕에 상어가 살 거라 믿었지. 나도 알아 새끼야 그딴 건 없지. 물론 망태 앨범도 안 믿어 병신. 상어보다 내 모습이 더 무섭지. 백상아리 정상아리 난 무서워서 놀 때가 많니. 백상아리 정상아리 난 무서워서 목욕당하니. 이젠 그것도 안 목욕탕을 가도 냉탕에 상어 따윈 좆도 없단 걸 알아. 이거 들으면 주엽던 거긴 가지 말어. 난 탕에다 쉬야죠. 또 내 요즘 소원 한 가지 투명 스킬 쓰고 여탕 들어가기. 대걸레 머리 전자담배란 말 세 분을 동시에 피는 멍청이. 비열하게 나눠 빼먹인 걔네는 차 사고가 나길 저주해 영원히. 래퍼들을 하도 씹어대 MC 파손째로 힙합 감옥 가면 어쩌지. 뭐 어쩌긴 어쩌긴 어째 임마. 폭망하고 멸망해 한국 힙합 이따위 말밖에 못 쫓아 사케. 상호가 이제 없거든 냉탕엔. 냉탕 앞에서 좁은 어깨를 펴지네. 두 다리 사이 겁대가리 없는 돌핀. 조금 물리면 어때 난 안 물러서. 안 무서워 이제 나도 너무 커서. 어른이 됐어 더 이상 아냐 멍청이. 동경했던 래퍼들을 실제로 보니 랩보다 내가 먼저 느낀 건 정인처럼 다들 대가리 속엔 그저 정체. 이제 좀 이해돼 스윙성의 말. 한국 힙합 그냥 정치판. 내 현은 안 갔다 박아니 똥꼬에. 네 옆에 그녀를 잊은 시절처럼 넌 그저 올보이. 머리 굴리지만 넌 비보이가 아니야. 아니야 래퍼지 제발 해 니 할 일 좀. 머시로는 줄게 내게 덤비면. 니들이 볼 건 핌 그것뿐일걸. 냉탕에 상어가 살 거라 믿었지. 나도 알아 새끼야 그딴 건 없지. 물론 망태 앨범도 안 믿어 병신. 상어보다 내 모습이 더 무섭지. 백상아리 정상아리 난 무서워서 놀 때가 많니. 백상아리 정상아리 난 무서워서 목욕당하니. 백상아리 정상아리 난 무서워서 놀 때가 많니. 백상아리 정상아리 난 무서워서 목욕당하니.